incredible. You waste. Bye. Bye. 세상 모든 게 break down. 마침내 I'll make up my mind. 남자답게 쓸데없는 말은 난 할게. 내가 누군지는 잘 알아. 나 약하고 어리석었어. Yeah. 시간이 됐어. It's no big deal. 거짓과 위선 속에 영혼을 구해. 알량한 자존심은 물거품이 돼. 내 심장을 도려내 더 아프지 않게. 난 다시 사는 거야. 돼 있다면 쓸만해 쓸만해 좀 더 강한 내가 될 거야.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. 난 끝까지 살아남아. Yeah. Yo. 냉정한 두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봐. 세계는 아까 밤은 쉴새 없이 흘러만 가. 누군가는 싸가 버려지고 쓸쓸해져. 꽃이 되고 싶지 않다면 야 관계를 맺어. 너의 욕망을 크게 말해봐 미안해. 침묵 속 메아린 순간 보게 비워내. 값지다고 믿는 것들의 존재감은 미미해. 나를 지워내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해. 무모한 행동들은 갈등을 남겨. 과거의 집착들은 불행을 남겨. 내 심장을 도려내 더 아프지 않게 난 다시 사는 거.